여러 배 벌어 개 잠옷 익은 것들 새끼 여러 개 거두벌 씹어주겠다 에이 저녁에 월 데스네 핵심 섭외 엘스니 맷진 많지 않지 이 클래스 같이 만지 동향의 악진 반지 마이크 펀치 마이크 펀치 블랙 전진 난 알 것 같았겠지만 I'm fine sorry 미안해 빌보드 미안해 월드와이드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네가 뭐 다 켜줘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허여 I do it I do it 너 말 없는 라다 do it 목배가 아프다는 거서 해 so it You see my back Do you see my back Right.